Are you ready? Are you ready? Number one. Make it your song. Number one. One, two, let's go. 내게 낚였어. 완전히 낚였어. 오늘 밤은 둘이서 우리 둘이서 내게 꺾였어. 어쩔 수가 없어.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난 늙어버렸어. Hey girl, 오늘 밤에 미끼를 던져 싫거나 좋거나 넌 내게 낚여. 내 예감은 확실해. 절대로 틀린 적 없었어. 하루 종일 고민을 해봐도 하루 종일 전화를 해봐도 관심 없는 척하지마. 너의 심리를 다 알아. 내 생각에 잠 못 읽어. 그대 사랑에 푹 빠져 얼굴 벗어날 수 없어. 내 손바닥 안에 네가 있잖아. Baby 솔직해져봐. 이리 가까이 와봐. 이제 와서 어쩌니. 어차피 넌 이미 넌 내게 낚였어. 완전히 낚였어. 오늘 밤은 둘이서 우리 둘이 둘이서 없는데 사랑을 말할 필요 없는데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지만 사랑은 하잖아. 네가 떠나 나를 떠나도 난 어쩌면 뻔한 상처받기 싫어. 난 여전히 오늘도 난 떠나. Baby 솔직해져봐. 이리 가까이 와봐. 이제 와서 어쩌니. 어차피 넌 이리 넌 내게 낚였어. 완전히 낚였어. 오늘 밤은 둘이서 우리 둘이 둘이서 내게 빠져 니가 니가 낚여 니가 꺾여 넌 내게 낚여.